here. I don't wanna. I miss you. Tell me why. Tell me why. 잊을 수가 없잖아. Tell me why. 지울 수가 없잖아. Tell me why. 어딜 가도 함께할 기억 중. Yeah, yeah. Come back to me. Tell me why. 오지 않을 걸 알고. Tell me why. 그대도 기다려. Tell me why. 너를 잃고 살아가는 게 더 두려우니까. 같이 걷던 이 길에 앉아. 기존 반지를 뺐어. 반지 자국 선명히 남아.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난 나를 잊기엔 난 아직 부족해. 다시 너올 것 같아. 내게 너올 것 같아. 함께하자는 약속. 맹세했던 말들 모두 거짓이 됐어. 모두 사라져갔어. 잊었니? Why? 잊었니? Tell me why. 지난 시간 모두 잊어버린 거니? 가끔씩 내가 생각나긴 하는지 눈물 속에 살아가. 닮아갔는데 Tell me why. 잊을 수가 없잖아. Tell me why. 지울 수가 없잖아. Tell me why. 어딜 가도 함께한 기억 중. Yeah, yeah. Come back to me. Tell me why. 오지 않을 걸 알고. Tell me why. 그대도 기다려. Tell me why. 너를 잊고 살아가는 게 더 두려우니까. 비가 내리는 이 길을 따라 비를 맞추면 이 길을 걸어. 눈물이 집이인지 불이 달아 흐르는데 이 비가 그치게 되면 눈물이 그치게 되면 잊어낼 수 있을까 떼어낼 수 있을까. Oh, I make you love 많이 부족했나 봐. 네 사랑을 갖기에 잘해준 게 없어. 그게 정말 후회돼. Tell me why. 잊을 수가 없잖아. Tell me why. 지울 수가 없잖아. But no, 날 두고 가버린 너. 내가 가끔씩은 생각나니 넌 그래 행복하니 넌. 사랑은 같이 있었는데 이별은 혼자게 하니 너무 가슴 아파 미칠 것 같아. Tell me why. Tell me why. Tell me why. Tell me why. Tell me why. Tell me why. You don't want my heart. I miss you. Please come back.